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멜렉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말까 걱정하지 말라. 말한 것은 너가 아니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역사이상 오직 이곳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진리 안에서 디모데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떠나 부활이 지나갔다고 외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모든 불의에서 떠나 진리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저는 오늘 깨끗하게 함이란 무엇일까? 단지 윤리적인 깨끗함일까? 그리고 이 깨끗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며 이 깨끗함의 동기는 무엇이어야만 할까? 그리고 이 깨끗함은 자신에게만 머무는가 아니면 이웃을 향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바울의 삶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깨끗하시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열망이 강한지 자신과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죽이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과 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을을 회복하시기를 열망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뜻을 적은 이 본문 말씀도 너가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진리 안에서 깨끗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능력을 키워라 많은 스펙을 준비하라 돈을 열심히 벌어 주님을 위해 쓰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진리 안에서 올바로 거하는 깨끗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깨끗함 기록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바울은 해상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고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가 너희를 거룩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았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은 이 십자가 이 은혜를 안 파울은 이와 같이 외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의 아는 대적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열망을 본 바울,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자 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 그 사랑 안에서 바울은 자신의 죄의 좌절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외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바울처럼 조용히 자신 내면 안에 꿈틀거리는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음탕, 교만, 시기, 분노, 아니면 커니, 게임이나 중독성 쇼핑, 아니면 뒤에서 속삭거리는 비방함. 우리 안에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죄의 좌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퍼런 십자의 칼을 들고 아들아 있는 우리의 죄를 향해 십자가의 칼을 꽂으며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안에서 아버지의 눈물과 열망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일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충격으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느냐고 외치고 다시금 내가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방을 보고 그 은혜를 보고 더 이상 바울은 죄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며 자랑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복종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기록됐을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오는 많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절망과 소망, 두려움과 설레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열망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소리는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에 영원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며 아버지를 향해 울부짖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좌이기를 위함입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나는 포도나무여 저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게 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나를 떠나서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깨끗하게 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는 내게 꼭 붙어있어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노라. 이 예수님의 열망을 알고 우리 모두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하신 예수 안에 붙어 있읍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게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기도하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갑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알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나와 여러분이 유아치 되기를 내 안의 영혼의 갈망으로 갈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우리가 모두 거룩하게 되길 원하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하여 깨끗한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예수의 열망을 붙들고 지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노래로서 이제 살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알고 아버지 우리가 그 열망 안에서 우리가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